즐겨 살고 싶다. 살다 보니 너나 나 거기서 거기 삶이 더구나 하나 될 수 없는 세상 공평한 하늘인데 멋지게 살다 마침 편아 잘 찍어보자 살고 싶다 살다 보니 너나 나 거기서 거기 삶이 더구나 하나 될 수 없는 세상 공평한 하늘인데 멋지게 살다 마침 편아 잘 찍어보자 하나 될 수 없는 세상 공평한 하늘인데 욕심을 왜 부리나 힘 편아 찍고 세상 슬픔 잊고 근심 걱정